갑옥과 투구, 고령 지산동 32호 무덤 출토, 가야 5세기. 고령의 지산동 32호 가야 무덤에서 출토된 갑옷이다. 고구려 백제신라에서도 갑옷이 출토되고 있으나 가야 지역의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가야에서 특히 지배층 무덤에 갑옷과 투구를 부장하는 풍습이 유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갑옷은 가로로 긴 형태의 철판을 인체의 곡률에 맞추어 구부리고 못으로 연결해 만든 판갑옷이다. 어깨 가리개는 어깨와 쇄골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판을 U자형으로 구부리고 가죽을 보강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판갑옷은 일본 열도에서도 대량으로 출토된다. 또한 제작 기법이 동식이 유행하던 다른 형태의 갑옷보다 늦기 때문에 생산지를 일본 열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투구는 4개의 긴 철판을 상하로 연결하고 주걱 모양의 철판을 정수리 부분에 덮은 뒤 둥근 못으로 고정시킨 형태다.